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9일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외교, 국방장관들이 우리 공화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범죄적 모의판을 벌려놓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